전 러시아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규탄해서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이 진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여적인 국가인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